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초순서로 노래 고백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종덕 작사, 황진영 작곡인 가요 고백은 주체 103, 2014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 고백은 친부모도 줄 수 없었던 다심한 사랑으로 이 나라 촌만자식을 고름고름 손잡아 이끌어주시며 시대의 영웅으로 키워주시고 내세워주신 경려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를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영원히 변함없이 모시고 따르려는 소정적 주인공의 심장의 목소리를 꾸밈없이 형상한 것으로 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명곡 중의 하나입니다. 가요는 우리가 안기는 그 품은 그 누가 불러서 찾아가는 품이 아니라 경야는 원수님의 따사로운 사랑과 인품에 심장과 마음이 끓고 공감하여 스스로 안기는 자애로운 품이라는 것을 가슴 뜨겁게 노래하면서 그에게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생사 운명을 같이 할 우리 민의 변함없을 심장의 고백을 졸졸하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가사에 담겨져 있는 뜻깊은 사상적 내용과 함께 진실하고 졸졸한 선율 청소로 하여 부를수록 사람들의 심금을 더욱 뜨겁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선율은 가사의 사상적 내용에 맞게 사색적이면서도 뜨겁고 졸졸한 청소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4분의 4박자, 도대조인 소송적인 선율은 두 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서정의 특유한 세계, 아름다운 종의 세계가 흐르는 이 노래는 들으면 들을수록 종룡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분을 용도자로 모시고 있으며 경려는 원수님을 따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충종의 세계가 얼마나 진실하고 강렬한가 하는 것을 음악 정서 속에서 뜨겁게 감수하게 됩니다. 참으로 가요 고백은 주제 사상적 내용에 있어서나 예술적 형상에 있어서 완벽한 세련미를 갖추고 용도자와 인민이 효륜적 유대를 잃은 내조국의 참모습을 감명 깊게 노래한 우리 시대의 또 하나의 명곡으로서 주체조선의 맑은 하늘가에 더 높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심장이 불타서 꿈에도 안기네. 그 인품에 마음이 끌려 따르는 김종은 동지 심장이 가리켜 내 찾아가는 길그 요정의 마음이 끌려 따르는 김종은 동지 내 생 다음 순서로 노래 노를 보며 생각한 일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정승환 작사 김혜성 작곡인 가요 노를 보며 생각한 일은 주제 83 1994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 노를 보며 생각한 일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현명한 용도 밑에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승승장구하는 주체조선의 불굴의 기상을 깊은 사색과 초락적인 소중 속에 감동 깊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깊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가사의 은유적이고 초락적인 형상은 사색적이고 세련된 손율 형상에 의해서 커다란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라소조로 된 4분의 4박자의 낮은 음구에서 약박으로 시작되는 노래 손율은 약박에 위치한 상대적으로 짧은 리듬과 강박의 긴 리듬의 안받침 속에 굴곡을 지으며 부드럽게 흘러가는 손진행으로 웅심 깊고 진실하며 졸졸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요 노를 보며 생각하니는 저하늘에 태양이 있어 푸르른 소나무의 옥센 기상이 영원하듯이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현명한 영도가 있어 우리 사회주의 조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며 대대로 탁월한 수령을 모신 우리 조국이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심오한 사상을 담고 있는 것을 알여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깊은 사색 속에 조국에 대한 열렬하고도 뜨거운 사랑과 한없는 긍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노래는 성악곡으로뿐 아니라 트럼피트를 위한 경음악으로도 편곡 형상되어 인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시대의 명곡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